없는 일들 수십 번을 더했던 그 고민과 똑같은 대답이었어. 꿈을 꾸어서도 안 되는 우리, 마음에 담아도 안 되는 우리. 그런데도 네가 왜 이리 자꾸 네가 생각이 납니다. 어떤 생각보다 더 왜 그리움은 가라앉질 않고 생각이 납니다. 어떤 하루보다 더 너와 만든 아름답던 시간. 잠시 머문 여행 같던 순간. 턱 끝까지 올라온 눈물 애써 몇 번이고 눌러내렸어. 끝없이 밀려나오는 말 이들이면 어떡할까. 꿈을 꾸면서도 만나는 우리, 매일 그리움에 살아갈 우리. 잊지 못해 내가 그래서 매일 네가 생각이 납니다. 그대라는 꿈을 꾸던 시간.